당신 좋아해.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하 당신을 좋아해.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.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하 당신을 좋아해. 그대 없이는 못 살아. 헤어져서는 못 살아. 떠나가면 못 살아. 사모해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.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을 사모해.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. 장꽃이 비오기를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모해. 그대 없이는 못 살아. 나 혼자서는 못 살아. 헤어져서는 못 살아. 떠나가면 못 살아. 당신을 사랑해. 이 생명이 마음을 다 바치고 당신을 사랑해.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. 영원히 영원히 떠나니 없이 당신을 사랑해. 그대 없이는 못 살아. 헤어져서는 못 살아. 떠나가면 못 살아. 그대 없이는 못 살아. 나 혼자서는 못 살아. 헤어져서는 못 살아. 떠나가면 못 살아. 나 혼자서 못 살아.